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식을 부탁해 강성미입니다. 아, 이번 여름 정말 무덥고 정말 정말 더워서 이 여름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한 3-4일 정도? 이번 주 한 월요일부터인 것 같아요. 정말 확 날씨가 바뀌었다 라고 느꼈는데 아, 오늘 아침부터는 아침에 매우 막 정말 썰렁하다 싶어서 긴팔을 입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걷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막 챙겨서 나왔어요. 이 뜨거운 지구를 이런 열기를 정말 식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채식을 부탁해 좀 더 많이 알려서 사람들에게 채식인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런 뜨겁게 달아오른 지구의 온도를 좀 낮추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우리 그 오늘 게스트를 참여하실 분은요,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나라예요. 북유럽 국가 중에서 핀란드에서 공부를 교환학생으로 하다가 온 채식인 학생인데요. 저는 뭐 사실 핀란드 하면 껌, 자일리톨 껌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핀란드가 채식하기 참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일단 시원한 여름, 뭐 채식 친화적인 조건, 아름다운 자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오늘 게스트는요, 핀란드에서 1년 동안 교환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온 채식인 이유진 학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선생님.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면 아니요, 유진 학생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진 학생이라고 해주세요. 네. 아, 그럼 유진 학생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진 학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채식을 부탁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제가 이제 핀란드 채식하기 참 좋은 나라에서 공부하다 왔다고 이렇게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유진 학생이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이고요. 나이는 25살로 핀란드에는 가구 디자인을 전공하러 갔다 왔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산업 디자인과 대학생이고 채식을 시작한 지는 지금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됐어요. 아, 25살이세요? 네. 네. 21살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요? 가구 디자인이요? 뭐 네. 채식 이야기 하기 전에 정말 재밌는 걸 하고 오셨네요. 그래서 가구 제가 디자인이요? 갔다 온 거예요. 이게 무슨 핀란드라는 나라가 이런 가구 디자인과 연관이 있나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북유럽 인테리어라 해가지고 되게 그 인테리어 디자인이랑 가구 네. 디자인이 굉장히 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 나라 북쪽 유럽에서는 자작나무라든지 가구들이 되게 좋아요. 예, 맞아요. 자작나무. 네, 그래서 네. 가구가 되게 많이 발달해서 가구 디자인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서 가구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서 교환학생을 핀란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1년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네. 그 나라에서 다 지내고 오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 그 핀란드. 어쩌면 저와 같이 뭐 자일리톨 껌 정도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보통 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이 핀란드 뭐 주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핀란드에 대해서 그럼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핀란드는 그 북유럽에 있는 한 나라로 북유럽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랑 가장 친근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많은 친구들이 유럽 여행을 갈 때 피네오 많이 타고 가시잖아요. 그게 핀란드 국적이라서 보통 헬싱키를 많이 거치고 유럽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친근하지만 많이 여행은 안 다녀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북유럽 생각하시면 되게 춥기만 하고 겨울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 여름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사계절이 있는 나라예요. 대신 겨울이 여름보다 훨씬 길어가지고 춥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특별하게 조금 추운 시즌이 있어요. 영하 한 25도에서 한 30도 사이로 떨어지는 한 달 정도? 1월, 2월이 한 그 정도로 추워지긴 하는데 그 한두 달 빼고는 다 다른 겨울도 우리나라 겨울이랑 비슷한 온도고 여름은 우리나라처럼 35도, 이번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네. 이렇게 덥지는 않지만 딱 좋은 한 25도에서 20도 사이 정도로 여름이 있어요. 대신 되게 짧아서 그 기간 동안은 핀란드인들이 휴가를 보통 많이 즐겨요. 일도 회사나 학교도 되게 한 달 정도 휴가 기간을 줘서 근로자, 모든 근로자들이나 학생들이나 다들 이제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 여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핀란드인들은 거의 휴식이라고 하는 네. 휴가 장기간 휴가를 하는 거네요. 우리 마치 구정이나 네, 또는 맞아요. 추석에 있듯이 네. 그들은 그 기간 내에 전체적으로 뭐 휴가라든가 뭐 친척을 만난다든가 네. 뭐 다양한 일들을 그 기간 안에 다 하는가 봐요. 다른 이제 겨울에도 뭐 크리스마스 기간이나 이럴 때는 쉬긴 하는데 이제 여름을 즐기자라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서 왜냐면 겨울이 해가 많이 안 떠요. 그래서 막 10시, 아침 10시에 해가 떠서 오후 2, 3시에 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이 꽤 길어서 여름에는 대신 해가 굉장히 오래 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조금 더 해도 보고 밝은 기운을 갖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여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겨울이 길어서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럽에서는요 채식하기가 정말 좋은 나라가 무려 2위가 핀란드라고 해요. 영국 조사업체인 에코 엑스퍼스가 유럽의 26개국 중에서 채식인이 살기 좋은 국가 어디인가 라는 주제로 비교 조사를 했는데요. 핀란드가 두 번째로 채식하기 정말 좋은 국가로 뽑혔다고 하네요. 이 조사 결과가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채식 우호적인 식당 개수 그리고 인당 연 육류 소비량 그리고 1kg 고기의 평균 가격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핀란드가 2위가 됐다고 하는데요.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릴 때 요르레이 요르레이 뭐 이런 노래를 혹시 그러면 제가 아는 요르레이 하는 나라는 스위스라는 네. 나라밖에 없을 텐데요. 네 맞아요. 중부 유럽 국가 중에서 채식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요. 스위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스위스는 고기 가격이 제일 비싸대요. 그러니까 고기 가격이 1kg에 24.97파운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35,000원 정도래요. 1kg에 35,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육류를 좀 덜 먹게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일 채식하기 쉬운 나라가 스위스고요. 혹시 채식하기 정말 어려운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채식하기 정말 어려운 국가는 어딜까요? 제가 네. 교환학생을 끝나고 유럽 여행을 좀 했었는데요. 예. 혹시 스페인인가요? 아닙니다. 네. 포르투갈이라고. 비슷한 나라네요. 네. 포르투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포르투갈은요. 채식하기 정말 어려운 국가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 공공식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포르투갈이 채식인을 위해서 메뉴가 채식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표시가 됐어요. 정말 좋아요. 네, 포르투갈은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채식하기 어려운 국가지만 공공 장소나 이런 쪽에서 마치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한식이나 양식 이렇게 있듯이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 나라야. 네, 그래서 네, 예,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비교 조사에 따르면 2위가 이제 핀란드인데 이 핀란드가 채식하기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채식하기 좋은 2위로 뽑혔다는데 실제로 생활해 보니까 채식하기에 수월하던가요? 제 채식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핀란드인 만큼 정말 곳곳에 채식이 정말 널려 있어요. 아... 특별하게 좀 예를 들자면 친구들이랑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작은 도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햄버거 가게에서도 야채 패티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한두 가지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거의 대부분 한두 가지의 채식 메뉴가 꼭 있는 편이었고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마트에서 야채랑 과일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고기를 굳이 비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야채랑 과일이 너무 싱싱하고 맛있고 싸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핀란드에서 과일이나 야채를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비건 제품이라든지 비건들이 살 수 있는 좀 동물성 식품이 배제된 제품이나 재료들이 따로 많이 일반적으로 살 수 있게끔 되게 쉽게 접하게끔 마켓이나 마트에 다들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채식을 하기는 편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채식 식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당, 뭐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까지도 네. 비건 메뉴가 다 있어요? 그냥 베지테리언까지는 있어요. 고기를 제외한, 해산물이랑 고기를 제외한. 아. 그래서 이제 뭐 햄버거 같이 예를 들자면 치즈를 빼달라고 하면 이제 뺏어주고 계란이 만약 계란 후라이가 올라갔는데 비건인 경우면 계란 후라이랑 치즈는 빼주세요 하면 그럼 그거 빼서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주면 이제 비건 메뉴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기본으로는 약간 베지테리언을 기본으로 고기랑 해산물을 뺀 그런 메뉴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비건 메뉴가 하나 두 개씩은 다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다녀봤던 식당들에서는 거의 그랬는데 뭐 스테이크집이나 이런데 고기가 메인인 가게에서는 아마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파스타라든지 뭐 이런 음식을 파는 데서는 보통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채식을 하시려고 마음먹고 했던 건 아닌데 거기 가서 그런 메뉴나 그런 게 많아서 채식을 하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거기 핀란드에 있을 때는 채식을 하지는 않았고 제 친구들, 유럽 친구들을 거기서 많이 사귀면서 그 친구들이 베지테리언이랑 비건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음식점에 가거나 이런 때마다 이제 보게 됐죠. 그런 메뉴들을 시키면서 있는 거를 알게 되고 채식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네. 채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혹시 그럼 핀란드에 채식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인구의 6% 약 32만 명 인구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는 5%의 인구가 채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해 사이에 1%가 1%씩이나 늘어난 걸 봐도 핀란드가 얼마나 채식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지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인 25세에서 34세까지는 무려 10%가 채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제 친구들도 그랬고 비건보다는 베지테리언 인구가 훨씬 더 높기는 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비건이나 또는 채식하는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채식인이나 뭐 비건? 이렇게 되었다고 혹시 질문해 본 적 있나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채식을 하는 친구들을 만난 거라서 좀 처음엔 되게 신기했어요. 어떤 계기로 저 친구는 그때는 저도 채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맛있다고 고기가 맛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할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이제 같은 과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여러 친구들 대부분이 되게 거창한 이유로 채식을 시작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뭐 가족들이 채식을 하고 있어서 본인도 채식을 한번 같이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접해온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들이 두 분 다 비건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았던 친구가 점점점 그렇게 커오면서 당연하게 비건이 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친구는 베지테리언이었던 친구, 남자였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동물이 죽거나 학대당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아, 나는 이제 저렇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 고기를 먹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친구도 그 영상을 보고 고기를 안 먹게 된 지 저랑 나이 또래는 비슷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통 많이 채식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채식 문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의 어떤 흐름이 10년 정도는 됐나 보네요. 부모님부터 이제 채식이라는 개념을 갖고 하시고 계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점차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보단 조금 더 빨리 이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핀란드 채식하기 참 좋아요.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2부에서 이어 방송하겠습니다.